조선의 식물학자들이 도서 식물 분류 명사전을 새로 편찬했습니다. 전 2권으로 된 도서에는 수만 개의 종자 식물명과 포자 식물명이 올라 있습니다. 식물들을 송 및 종별로 분류하고 학명과 함께 다섯 개 5종으로 된 식물의 이름들이 편집돼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식물들도 정확히 분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편집된 도서는 단순한 종자 식물과 포자 식물의 대역 명사전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종합 식물 사전입니다.